좋아서 꿈꾸는가 흐느끼던 그 밤이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하얀 가슴 위로 곱게 수놓아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을 알아냈고 그 말 두 마디 두 마디에 사랑을 알아냈죠 멍뚫린 내 가슴에 별빛 하나가 그만 날 마음 설렜던 그 밤이 너무도 좋아서 좋아서 꿈꾸는가 흐느끼던 그 밤이 당신의 사랑